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22일 저우호 김양승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청년조선대학교 학생조국 방문단들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